소란스러 나가보면 너 그 하늘에 미련이야 식탁이 차려지는 식 혼자 덮는 반찬 늦은 식사 무기력 경험 외로움 yeah. 날씨 그런 기분 다운돼 있네 멀쩡한 날이 없어 모든 게 거슬려 함께 있을 때라도 아름답지 못했는지 두 맘에 않았더라면 이 흔하고 흔한 이별도 없었겠죠 나 넌 나눠 부른 날부터 날 위한 위로 온전히 내 몫이 되어 별거 아닌 듯 오늘을 살아요 좋은 날 언제 한 시가 되어 홀가분한 밤